2014년 너무나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눈물이, 모든 아픔이 여호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전해져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호의 아픔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의 빛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빛으로 세상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궁강의 모든 아픔이 십자가의 보혈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빛으로 이 땅에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구원의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주여,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새롭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천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보혈로,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말세, 마지막 때, 곧 종말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예수님의 오심은, 그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시작된 종말론과 또 미래적 종말론, 곧 마지막 종말, 완성의 종말, 그 사이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말의 시작, 곧 예수님의 초림과 종말의 끝인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그 긴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저번에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혼에 흘러내리는 기쁨과 희락들,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요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형으로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임하며 또 그 현재는 계속 그 진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바로 예수의 의 안에서 거룩한 삶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안에 영혼의 참된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안에서 현재 계속 진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을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그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죽는 것이나 또 사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먹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좋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영광,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재산을 다 팔아 현실 도피적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닙니다. 충실히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부모를 섬기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정을 보살피며 또 일을 그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개인의 종말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각각 개인의 종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종말 사이에서 우리는 충실히 사는 삶이 진정한 종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나와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설교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때는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 족속만 남았다고 선교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삶을 살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된 종말론 또 미래적 종말론 사이에서 already born, not yet 그 사이에서 벌써 종말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래적 종말 사이에서 긴박한 긴장 속에 종말론적 삶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또한 그것을 깨닫고 참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자세히 그 미래적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보통 천년왕국은 그 네 가지 설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네 가지 설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보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그 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그것을 천년으로 완전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고 그 초림한 다음에 그 말세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말세가 이제 점점 시작되면서 그 점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모든 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점점 천국 왕국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뭐 천년 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을 숫자적,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앤서니 후쿠마입니다. 그 앤서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을 참조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구별되는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그 별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형태의 전천년설적인 그 사고가 본질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천년 기간 동안, 그리고 최종 상태가 시작되기 이전에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을 예상합니다. 지금부터 서술한 내용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그 주된 특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물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도 여러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열방의 복음화, 그리고 큰 환란, 큰 배교 내지 반역, 인격적인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 등 여러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의 입장은 틀립니다. 먼저 다 휴거가 일어나고, 잠재적으로 그 휴거가 다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있은 후에 다시 그 가시적으로 그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그런 과정을 갖기 때문에 그 휴거가 일어나서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마지막 환란은 통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2단계의 사건이 아니라 단번에 그 사건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번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신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은 변화되어 영화롭게 될 것이며, 그 후 두 집단 모두 함께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중에서의 만남 뒤에 신자들은 지상까지 강림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동행, 그 강림해서 그리스도와 동행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강림하신 뒤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고 적그리스도의 억압인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시점이나 그 이전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대다수의 유대인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심은 그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된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의 천년 왕국, 대략 천년 동안 지속될 그 나라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지만 예수님의 구속받은 백성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이 구속된 백성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유대인은 대부분 이방인의 그 추수 이후 새로이 회심했지만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들은 새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이들과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아직 살아있었던 신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시대의 지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믿지 않는 민족들은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그 제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아까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하고 틀린 것은, 하나의 그 집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이렇게 여기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 유대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 그 교회 안에서 그 이방인들이 믿는,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전천년설 같은 그 전천년설 여기서 말하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천년 왕국을 최종 상태와 그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은 크게 억제될 것이며 의가 지상에서 이전의 그 어떤 때보다도 편만해질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정의의 시대, 곧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연도 이 시대의 복된 상태를 반영합니다. 땅도 대단히 비옥해지고 사막도 장미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끝날 즈음에 이 기간 동안 결박되어 있었던 사단이 풀려나 다시 한번 열방을 미혹하러 나올 것입니다. 사단은 각과 마곡의 전쟁을 위해 반역하는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끌고 성도의 진영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하는 나라들 위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로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죽은 불신자들의 부활이 뒤따릅니다. 이제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이 발생합니다.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반면 자기 이름이 그 책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심판 뒤에 최종 상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지내는 반면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 백성은 모든 악이 일소된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간간이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의 재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를 당하고 그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이 있을 동안 그 하늘에서는 휴거당한 그 백성과 함께 그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다 같이 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특징은 그 유대인들, 그 천년 왕국 동안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유대인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 그 이방인 안에서의 그 교회들, 그것이 나뉘어져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란을 겪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잘하는 자는 그 양이고 유대인들에게 잘못하는 자는 염소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천년 왕국을 이루고 이렇게 나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마귀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전쟁이 그 미혹을 당하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이끌어진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그 천년이란 말을 그 상징적으로 여기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것은 무천년의 입장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 거의 기독교적 원리에 차게 될 때, 그러니까는 처음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그 천년으로 보는데, 그러나 그 이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거를 천년으로 보지 않고 점점 이렇게 예수님 그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그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되면서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의 때가 되면 차면 기독교화된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은 사단이 잠깐 놓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후천년자 중에는 일부 자유주의 견해가 나오는데 천년 왕국의 대망으로 이 세상이 낙관적으로 진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받아들일 것이 못됩니다. 좋은 후천년자 주의로 그 로레인 베트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교회를 해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될 것이다. 라면서 누룩의 비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천년설과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이제 그 또 무천년설 같은 경우 그 세대주의와 후천년 그 자유주의만 그 배제하고 나머지 세 가지 의견은 어느 정도 옳은지 주님이 오셔야 안다. 그리고 또 세 가지 의견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승규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재림이 있다는 부분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부분과 그리고 너무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그러니까는 다윗의 그 나라가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런 부분은 그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와 그 다음에 지금 이방인 안에서의 그 교회를 나눠서 하나님 백성을 나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나 그 다음에 저번에 말했던 그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전반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것은 단수가 아니냐.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난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사라의 그 약속의 그 어미, 그 사라를 통해서 난 것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과 연결하고 또 사라와 약속과 아브라함과 연결하면서 그것을 교회로 또 가리키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받느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 안에 거한 그 믿음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천년설, 그러니까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건 그 거기서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그 천년 왕국이 그 첫째 부활에서 산 사람이 내려와갖고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활해서 천년 사람 천년 동안 다스린 자와 또한 그 계속 죽고 사는 자 이것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를 내려주고 또 죄와 사망이 있는 그런 세계가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함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그 천국이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보통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 19세기에 많이 발달했고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무디 바이블 칼러지나 탈보신학교 그 다음에 그 달라스 신학교 같은 경우에서 그 많이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면서도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존 메가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 박형룡 박사나 박윤서 박사님이 이것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 청교도들이 많이 주장을 했고 또 CCC 그리고 또 그 일부 그 개혁주의 계열에서도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그 후천년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개혁주의 입장은 그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아마 칼빈도 무천년설을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영서 목사님이나 김성수 목사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승구 교수님 같은 경우도 무천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그 세대주의가 그것을 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주장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연구를 더 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초림했듯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미리 예언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애굽에서의 그 피신은 그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피신하셨고 또 자기 백성이 배척당할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승리의 입성은 스가랴 9장 9절에 음삼십계로 팔릴 것에 대해서는 또 스가랴 11장 12절에 십자가의 창에 찔릴 것에 대해서는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다음에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 사실은 시편 22편 18절에 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편 34편 20절에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장사되실 사실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 9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편 10절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시편 68편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무려 700년 그 전에 이사야서에 또 1000년 전에 미리 시편과 그런 모든 것에 예언된 대로 초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성경의 예언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 못할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며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 말씀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언대로라면 지금 천 족속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건 거의 50년에서 100년 사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념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직설법 그 완료형으로서 천국이 벌써 왔다.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했다. 이미 임했느니라 예수님 말한 것처럼 그런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은 계속적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침투하고 오고 있다. 계속 온다. 이런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사랑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거는 과거형으로 벌써 천국에 우리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 임했고 아들의 나라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그 초림부터 종 말세의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시작된 종말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 세대주의 그 종말론자들이 그 세대주의적 그 전천년설을 그 주장하는 자들이 보면은 거기서 말한 그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그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거기에 그것은 해석적 차이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7년 대환란 같은 경우는 그 다니엘서 9장을 해석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천년 왕국 같은 경우는 그 요한계시록 그 20장 그 20장에 통해서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20장 그 1절부터 2절에는 무정의 열쇠와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유다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증거하는데 심판에 대해서라 함은 마귀의 일을 멸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마귀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는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그 점증적 병행법으로 그런 구조로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요한복음 1장 3절은 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가 그런 서론적이고 4장부터 7장까지 한 라운드로서 그러니까 한 시리즈로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장 15절에 그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그 11장에서 보듯 11장 18절에도 그 죽은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12장부터 또 14장까지 12장은 그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14장에서는 그 한 낫을 들고 계신데 그 곧 추수 때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 14장에 또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 또 16장 19절에 큰 성 바벨론 여기서 이 로마를 말하고 있지만 더 크게 얘기하자면 세상 나라가 이제 망한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17장부터 19장까지 또 19장에 또 한 번의 그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그러니까는 똑같은 그런 계시가 점점 그 강화되는 것. 그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되고 세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되는 그런 점진적으로 병행하는 그 병행법. 그래서 점진적 병행법으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해석하자면 그 마귀의 결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걸 얘기해 주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짐승의 활동, 그 다음에 무슨 그런 음녀들의 활동, 그런 활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용이 나오지 않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그걸 점점 이렇게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말해, 결박이 어떤 것인가 말해 주는 것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기원 전반적으로 지금 마귀는 그 패배한 상태, 마귀를 멸하였느니라. 그 마귀를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 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마귀는 결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무적행위로부터 긴 쇠사슬을 늘어뜨리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은 이걸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정 계시일은 원수가 결정적으로 패배한 때인 그리스도인의 초림이고 전승 기념일은 원수가 총체적으로 최종적으로 항복하게 될 때인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우리는 바로 시작된 종말과 또한 미래적 종말, 완성된 종말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 개념과 그 다음에 또 새하늘과 새 땅, 땅을 얘기하면서 장소적 개념을 같이 그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현재 이미 임했고 또 미래에 완성될, 그 계속 진행되는 그런 완성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의 그 천년의 그 왕국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한 번,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름을 준비한 그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참으로 종말론적인 삶,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 천국 백성으로서 미하여 부유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